역적 패당은 그 어떤 단말마족 발악으로도 밤유래로 기울어진 운명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민족화의 협의의 대변인 다마. 지난해 초겨울부터 남조선 전역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대중적인 반정부 투쟁의 촛불은 온갖 불의를 모조리 불태워버릴 거대한 활화산이 되어 무섭게 치솟고 있다. 박근혜 년과 그 패거리들은 각계층의 촛불 투쟁이 날로 더욱 확대 고조되고 최후 심판이 박두해오자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격노한 각계층 민심의 주상 같은 기세에 떠밀리운 헌법재판소는 얼마 전 박근혜의 탄핵 심판을 최단 기일 안에 결석하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당황망조한 청와대와 고용 변호인단 패거리들은 그 무슨 충분한 심리와 공정성을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을 연기해야 한다고 생떼를 쓰는 한편 변호인단 전원의 사퇴도 불사할 수 있다느니 박근혜가 재판정에 직접 나가 진술할 수도 있다느니 하는 억지와 기만 술수, 협박 등 온갖 잔꾀를 다 부리면서 어떻게 하나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 있다. 지요 거구 보수 떨거지들을 내몰아 박근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조항본부라는 것까지 조작하고 맞불 집회란동을 부리게 하여 서울 장안을 불망나니들의 난무장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년과 결탁된 자유한국당 것들은 특대용 추문 사건의 공범으로서의 본색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면서 특검 수사기관 위원장을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고 박근혜는 죄가 없다느니 박근혜를 지켜야 한다느니 하고 뒤쳐대며 달아오른 탄핵 여론을 누구로 뚫어버리고 각방으로 획책하고 있다. 박근혜 역적 무리들의 이러한 단말마적인 발악 소동이 대세를 돌려세울 수 없는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민심의 버림을 받고 궁지에 몰려 당명 바꾸기와 같은 서푼짜리 변신극을 펼쳐놓으며 제4할 구멍을 찾느라 호적거리는 자유한국당 패거리들과 재머리를 떨며 덕건사도 제대로 못하는 늑다리 보수 떨거지들이나 부추겨대고 탄핵 기각 여론이나 내돌린다고 하여 과연 저지른 죄악이 더러지고 사태가 역전될 것 같은가? 박근혜 역도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극도의 반감과 증오는 어제 오늘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다. 남조선 전역을 무섭게 휩쓸고 있는 전민항쟁의 불길은 파쇼 독재와 반인민적 정책, 4대 매국과 동족 대결을 일삼아온 박근혜 역적 폐당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년과 그 공범자들은 죄의식은커녕 저들이 저지른 추악한 죄악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계속 뻗대어왔으며 청와대 뒷골방에서 매일과 같이 모의판을 벌리고 증인들을 늘려 추가 신청한다, 특검과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 하며 발버둥치다 못해 역도년의 숨통이 끊어질 시각이 닥쳐오자 분별을 잃고 발광하고 있다.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역적 패당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써먹는 상투적인 수법 그대로 탄핵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핏대를 돋고 우리를 골고들며 정복 광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사촉을 받은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졸개들은 보수단체들의 촛불 반대 집회에 참가하여 정북 세력에 의해 탄핵 정국이 조성되었다. 정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자고 선동해 되는가 하면 극우 보수 깡패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북 세력에게 점령당했다. 간첩들이 촛불 집회에 끼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것들은 다 북의 지시를 받는 빨갱이들이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총으로 쏴 죽여야 한다는 폭언까지 서슴없이 제쳐대며 광기를 부리고 있다. 현실은 역적 패거리들이 쪽하면 남남 갈등이요 모여하면서 그것을 민족적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동족의 성 있는 제의를 외면하는 구실로 내들고 있지만 실제로 남조선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저들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주범은 다름 아닌 박근혜 패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패거리들의 꼬락선이야말로 미친 개도 죽을 때에는 똥을 싸갈 길고 죽는다는 격언을 방불케 하고 있다. 분분초초 더러운 명이 꺼져가는 숨가쁜 속에서도 동족 대결의 악습만은 버리지 못하고 정북을 떠들어대며 악을 쓰고 있는 욕정무리들의 구차스럽고 욕스러운 행태에 어느 누군들 침을 뱉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친 게 무리 마냥 지랄 발광하는 역적 폐당의 종북 수작질에 귀를 기울일 속물은 한 줌도 못 되는 보수 똘꼬지들 밖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고 보수 패거리들의 탄핵 반대 난동으로 말하면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별할 능력도 주견도 없는 한갓 떨거지들이 박근혜 최순실 연들이 던져주는 푼돈에 목이 메여 부려대는 가련하고 비굴한 주태이며 역적 연들이 부정축지한 돈을 받아먹은 범죄자들의 광대 노름에 지나지 않는다. 천추에 씻지 못할 만고죄악을 저지르고도 역스러운 낯짝을 쳐들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해버리고 최후 발악하는 박근혜 년과 그 패거리들에 대한 남조선 각계 층과 온 결의의 분노와 조절은 하늘 끝에 치닫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의 행동, 민주노총을 비롯한 투쟁단체들은 보수 패거리들의 망동을 짓눌러버리고 역동연을 탄핵시키는 무서운 힘은 다름 아닌 각계층의 촛불투쟁에 있다고 하면서 촛불을 더 세차게 지펴올려 최후 발악하는 역적무리들에게 무자비한 철출을 안길 기세에 넘쳐있다. 각계층 시민단체들과 촛불시위 참가자들 속에서는 만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 그에 동의한 재판관들은 박근혜의 공범자로 민심의 준엄한 심판대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격노한 촛불 대하는 탄핵 결과에 대한 승복이니 뭐니 하면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우롱하고 모독한 정치권을 강타하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목소리들이 세차게 도전하고 있다. 외신들은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으면 남조선은 정치적 대혼란과 경제 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한결같이 평하고 있다. 사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박근혜의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고 시대의 요구이며 민심의 명령이다. 박근혜 년의 비참한 종말은 이미 정해졌으며 보수패당의 정치적 파멸은 달리는 들 수 없는 숙명이다. 온갖 불의를 불사르고 새 세상을 안아오려는 남조선 각계층의 강렬한 지향과 열망은 그 무엇으로서도 막지 못할 것이다. 민심의 정의가 있고 민심에 역행하는 자들의 갈 곳은 역사의 무덤밖에 없다. 역적폐당은 그 어떤 단말마족 발악으로도 파멸에로 기울어진 운명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주체 106, 2017년 2월 24일 평양.